기는 아랜 마을이 저녁 총각 가슴엔 봄은 왔다고 설레이네 난 몰래 설레이네 가을이 오고 풍년이 다시 찾아올 땐 황소 타고 시집가는 아련 마을이뿐이 달 뜨는 아랜 마을 경사가 났다고 소문이 났네 마을 사람 웃음꽃이 피었네 보고기 잊고 풍년이 다시 찾아왔으니 황소 타고 시집가는 아랫마을이 뿐이